안에서 날 꺼내주. 그 병을 지나 떨어지는 눈물을 어둠을 비춰주. 그것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차올라. 긴 밤을 지나 떠오르는 햇살이 내 맘을 밝혀주. 은비 깊게 물든 찰나 같은 이 밤 떠날 수 없는 가리지 않는 다투 같은 그림자. 바람처럼 사라질까 숨어버릴까 두려워. 내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네. 잠든 너를 깨워줘. 어느 날 이 악몽 같던 꿈 그날의 기억들 잊을 수 있게 together now forever. Come together now forever. Come together now forever. You are my everything. Yeah. Come together now forever.